사라져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스쳐 지나가 버린 그때 생각이 난 기억 모퉁이에 적혀 있던 네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젠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내게 여름처럼 웃고 있는 너 어쩌면 저물도록 혼자 남은 내가 지금 여기